의심은 버려 최면을 걸어 깨지 않게 해줘 baby 너는 good lover 태도는 쿨하고 말은 smooth하게 마치 무르르듯 넌 쉽게 나를 다루 나를 I wanna groove I wanna rock yeah yeah 반도체는 네게 맞춰 baby 온몸이 너로 깊게 젖어 들어가 내게 휩쓸리듯 빠져들어 낮과 밤이 뒤바뀌어가 널 만나 내 중심이 무너져가 너의 눈을 볼 때면 Good feels bad, bad feels good 온 세상이 뒤집혀 I'm in trouble Girl you're trouble 어지러워 wrong feels right, right feels wrong 머릿속이 뒤엉켜 I'm in trouble Yeah. 부서지고 깨져버린 환상적 trouble 이게 더 나다운 모습이란 게 함정 세상이 뒤틀려 yeah, 그 안에 너와 나 Baby oh my goddess 내 영혼의 fire 너의 품속에 안가 이대로 영원히 Girl you're trouble